자신이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찾고 싶어서 길을 떠난 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갯벌을 만나면 갯벌의 흙으로 그림을 그리고 폭포수를 만나면 폭포를 따라 춤을 추면서 온몸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젊은 화가가 말했습니다. 나무를 그리고 있으면요, 나무가 살짝 부끄러워하는 게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그 화가 이야기요. 어느 TV 다큐멘터리에서 본 장면들이었어요. 모델이 된 나무의 감정까지도 살필 수 있어야 비로소 나무를 그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 그림은 붓으로 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온몸으로 그 대상이 되어봐야 하고 그 느낌을 가슴속에 먼저 그려야 하는 거였어요. 사람을 대할 때 우린 자주 그러지 못하죠. 하지만 사람을 정말 이해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그 사람을 그려야 되겠죠. 그 사람이 되어보고 그래서 내 가슴속에,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제대로 그려야겠죠. 여러분, 제 모델이 되어주시겠어요? FM 영화 음악 오늘 첫 곡, 영화 프리다 중에서 그 프리다, 셀마 헤이엑과 애슐리 주드가 춤출 때 나오던 음악이죠. 알코바 아조 릴라 다운스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 프리다 칼로는 평생의 주제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죠. 그 수없이 많은 자화상을 남겼는데 영화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피를 토하는 것 같은 그림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왜 평생을 그렇게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침잠했는가, 그에 대해서 프리다 칼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화가와 모델이라는 그 책에서 나왔었는데, 나는 나 자신을 그린다. 왜냐하면 난 너무도 자주 외롭고 또 무엇보다 내가 가장 잘하는 주제가 나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아는 주제가 나이기 때문에 자아상을 많이 그린다고 했던 그 프리다 칼로. 저는요, 문득 매주 이 시간만 되면 수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자아상과 만나는 기쁨에 뭐라고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초상화는요, 다른 풍경이나 정물이나 혹은 다른 그림과는 달리 초상화는 참 힘들어요.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그 젊은 화가가 말했듯이 그 대상, 그 내면으로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저는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송년 선물로 초상화를 그려줘요. 특히 아나운서국에서 송년 파티가 해마다 있는데 그때 선물 주고받기가 있거든요. 한 사람의 그 파트너를 정합니다. 그러면 저의 파트너가 된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해마다 해봤자 몇 년 안 됐어요. 초상화를 그려왔는데 그 초상화를 그릴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초상화를 그릴 때마다 내가 모르던 얼굴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웃을 때 이런 주름이 잡히는구나. 그래, 눈빛이 이랬구나. 입가에는 이런 모습. 뭐 강인한 턱매라든지. 초상화를 그리면 새삼스럽게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가슴이 떨려오고 마치 그와 사랑에 빠진 것 같은 순간적으로 느낌이 드는데 자화상을 많이 그리는 화가들은 자신의 뭐 내면을 탐구하기 위해서도 그러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일기장 속의 영화를 만나면 여러분의 자화상을 만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FM 영화음악, 오늘 내 일기장의 속에 영화 들려드리는 날이죠. 자, 여기에 당첨되고 싶으신 분들은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 오셔서 글을 올리셔도 되고요. 혹은 편지지에 우편번호 150-600번 서구시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819호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편지를 보내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의 이세영 씨의 일기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이 곡 듣고 나서요. 또 화가의 뜨거운 삶을 그린 영화죠. 거리의 화가. 영화 바스키아 중에서 한 곡 듣습니다. 할렐루야. time you let we know what's really going on below. But now you never show it to me, do you? I remember when I moved in you, and the whole air dove was moving too, and every breath we drew was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To shoot at someone who outdrew you. And it's not a cry you can hear at night. It's not somebody you've seen the light. It's a cold and it's a broken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셋입니다. 그러나 그중 한 분도 뵌 적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술에 취해 사셨고 세 분의 할머니는 그 술주정이 지긋지긋해서 다들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당신은 댐으로 수몰된 산중턱에서 평생을 혼자 사셨고 결국 어느 해 이른 봄 술에 취해 집에 오시다 산길을 오르지 못하고 동사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취중 인생 덕에 아버지는 8살 때부터 혼자 살아야 했고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동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사시다가 결국 공사장에서 못질을 하는 목수가 되셨습니다. 비 오면 공치고 겨울에는 내내 일이 없는 직업이라 우리는 겨울이 두려웠고 전 장남으로서 집안의 가난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습니다. 반장 선거에 나갔다가 돈 없으면 반장 못한다는 담임 선생님 말씀에 그냥 자리에 들어와 앉았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공사판에서 크게 다치셨고 집안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가난과 외로움은 집안을 떠나지 않았고 저는 유년 시절 내내 그것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유년 시절 제게 행복을 주는 유일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방학 시작 즈음에 개봉하는 어린이 영화였습니다. 방학이 다가올 때면 조그마한 극장차가 마치 소독차처럼 온 동네를 휘저으며 할인 티켓을 뿌리고 다녔고 그 할인 티켓 덕에 우리는 5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방학 때마다 본 영화는 그 이름도 유명한 외계에서 온 우레메였습니다. 당시 실사와 애니메이션의 합성은 대단한 환상이었고 지구를 지키는 심형래는 슈퍼맨보다 더 큰 우상이었습니다. 좁은 극장 안에서 앉지도 못하고 땀 삐질삐질 흘리며 서서 보았지만 우리는 영화 보는 내내 웃고 울고 소리 질렀으며 우레메가 적의 로봇을 무찌르는 순간에는 다들 기립박수를 보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 역시 온몸으로 박수치며 펑펑 울었고요. 지금은 어디서든 편히 앉아서 영화를 보지만 그때 눈물과 땀이 뒤범벅되어서 보았던 영화만큼 감동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 된 후 부모님 두 분이 다 일을 나가셨고 집안 사정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원래 활달하고 외향적이셨던 어머님이 일을 하시면서 집안에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귀가 시간이 종종 늦어졌고 아버지는 일부러 대문을 잠가 놓으셨습니다. 늘 아버지 몰래 제가 문을 열어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부모님의 싸움은 잦아졌고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저는 헤드폰을 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들은 음악은 요란한 메탈 음악이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슬픈 음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공부는 더 이상 저를 잡아주지 못했고 저는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발 한번 잘못 디디면 지옥의 구렁텅이로도 빠질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게 손을 내민 한 편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시인의 사회. 키팅 선생님의 말씀은 제 마음을 뒤흔들었고 저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 속에서 삶의 정수를 찾기로 다짐했습니다. 친구들과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모임을 만들고 매일 밤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텅 빈 운동장에 누워 별을 보며 꿈을 이야기했고 비 오는 날 옥상에 올라가 커피를 마시며 클래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들끼리 대본을 써서 사이코 드라마를 만들기도 했고 낯선 도시로 여행을 떠나 미지의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삶의 정수는 바로 내 안에 있고 삶의 진실은 세상과 부대끼며 얻어내는 소중한 보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절망 속에서 삶의 정수라는 말은 제 삶을 구원했고 저는 자칭 키팅 선생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저는 우연히 보게 된 아버지의 수첩에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를 의심하고 때렸던 이유를 말이죠. 당신의 삶이 망가진 원인이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도망가셨기 때문이므로 혹시나 우리도 그렇게 어머니 없는 인생을 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때리면서도 불안하고 무서웠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증오했던 아들. 그날 저는 밤새 소리 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키팅 선생님의 말씀은 제 삶을 구원해 주었지만 그 대가로 저는 성적을 바쳐야 했습니다. 또 삶의 정수를 찾고자 했던 제 욕망은 결국 문학에 대한 꿈으로 이어졌죠. 그 당시 감기에 걸려도 꼭 듣고 자던 라디오 방송이 있었는데 그 방송 덕에 저는 줄기차게 야자를 빠져나와 영화를 보았고 어느새 저는 문학에서 영화로 움직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송을 통해 만난 영화가 사베지 나이트였습니다. 시리르 꼴라르 감독의 유작으로 에이즈에 걸린 한 남자와 그걸 알면서도 미친 듯이 그를 사랑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처절한 마음과 죽음까지 불사하며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사랑은 그 당시에 제 모습이었습니다. 전 그 영화를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개봉하는 날 전 청주에 갔습니다. 제가 살던 충주에서는 개봉을 안 했으니까요. 하지만 청주극장 역시 그날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도전 실패. 얼마 후 저는 또 학교를 빠져나와 청주에 갔지만 포스터만 붙었을 뿐 그 다음날 개봉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 실패. 그 다음날 또 학교를 도망쳐 나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차 시간이 안 맞아 영화 앞 10분을 놓쳤습니다. 세 번째 도전 실패. 그리고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던 8월의 어느 날, 저는 시험이 끝나자마자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청주행 버스를 탔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고 마지막 상영이라 그런지 극장 안에는 친구와 나 둘, 그리고 연인 둘, 이렇게 넷 뿐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자마자 연인은 바로 빠져나갔지만 저와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서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영사기사 아저씨가 올려주시는 마지막 엔딩 크레딧까지 보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희는 잘 곳이 없어서 근처 성당에서 노숙을 했고 저는 그날 본 수능 성적으로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베지 나이트는 제가 영화의 꿈을 갖게 한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someone that's burning for me. 학교에 입학하고 저는 당연히 영화 동아리에 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는 질문에 사베지 나이트라고 대답했더니 다들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담겨있는 영화를 함부로 무시하는 것이 싫어서 저는 그 길로 동아리를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네포럼이라는 시네마테크에 가서 1년 내내 영화만 봤습니다. 영화책에만 나오는 희한한 영화들을 원없이 보았고 영화 감독의 이름을 100명도 넘게 외웠습니다. 하지만 단지 영화만 많이 본다고 해서 영화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화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이 없었고 그 안에 삶을 분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은 것이 정성일 씨의 영화평이었습니다. 영화의 창작까지 해부하는 그의 영화평은 동경의 대상이었고 현란한 글솜씨와 난해한 이론들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그의 영화평 안에 언급되는 철학자들이 누구인지 아는 데만 꼬박 1년이 걸렸지만 푸코와 들레즈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쯤 저는 군대에 가야만 했습니다. 군대는 제겐 감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영화는커녕 책 한 권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영화 지식에 목말라 있던 저는 동생에게 부탁해 영화 잡지의 기사를 복사해서 편지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밤 12시 화장실 변기에 앉아 저는 복사된 영화 기사를 읽었고 꾸벅꾸벅 졸다가 일어나서는 다리가 저려서 그만 화장실 문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툭 불어난 이마를 손바닥으로 어루만지면서 저는 울지도 못할 만큼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운명의 여신은 잠시 제 편이 되어주었고 저는 카세트가 있는 상황실에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카세트. 그 엄청난 보물을 이용해서 저는 몰래 가지고 온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로 듣는 영화였습니다. 예전에 FM 영화음악에서 들려주던 귀로 듣는 한 편의 영화. 영화를 볼 수 없는, 제게는 사진이나 다름 없는 그곳에서 저는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많은 영화들 중에서 굳이 한 영화를 꼽으라면 바로 라스트 모히칸. You're alive. I'll find you. 영화야 사람만 있어다오. 내가 널 꼭 찾을 것이다. 제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영화였습니다. 그 많은 테이프들을 혹한기 훈련해서 잃어버리고 온 날, 얼마나 하늘이 뿌옇던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한기 훈련에 나가서 듣던, 보던 그 영화의 감동은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후 저는 영화에 대한 제 시선의 깊이를 주기 위해서 철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했습니다. 철학과 영화의 접목을 꾀하려고요. 하지만 영어 단어 하나가 제 가슴을 무자비하게 찔렀습니다. I am F. 일이 없어서 아버지는 집에서 계속 휴식 중이었고, 대학생인 두 동생은 등록금이 없었으며 8년 동안 옆에 있어온 여자친구는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산이 무너지고 폭풍이 몰아쳐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정 강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 제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은 어쩌면 반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저는 두 딸아이를 가진 아빠가 되었고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에게 그 영화는 빌리가 꿈을 이루는 영화가 아니라 아들의 꿈을 위해 아버지가 자신의 신념을 꺾는 영화였습니다. 파업을 하는 동지들을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일터로 걸어가는 빌리의 아버지, 그를 붙잡는 빌리의 형, 둘이 끌어안고 우는 장면에서 저 역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아내와 두 딸의 숨소리가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화판에 있다고 해서 꼭 영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가 된 후 저는 여기서도 뭔가 영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 캠코더를 샀고 영상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학교 행사 때면 캠코더를 들고 나와 촬영을 했고 작년에는 축제, 졸업여행, 체육대회 등등 아이들의 학창시절을 담은 CD를 졸업생 아이들에게 선물했습니다. 특히 한 명 한 명의 인터뷰를 전부 담았기에 몇십 년이 지난 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물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지금 저는 저의 원래 꿈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스로 게릴라라고 여기며 싸우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영화라는 종교를 전파하고 있고 영화를 통해 사람에 대한 애정과 세상에 대한 시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화가 아름다운 것은 스펙타클함이나 화려한 배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구질구질한 우리 인생이 담겨있기 때문임을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영화판은 물론이고 우리 세상 전체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단편 작품들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극장에 걸리지는 못하겠지만 단지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지금은 제 꿈이니까요. 그 꿈 속에서 저는 삶의 정수를 찾을 것입니다. 반드시. FM 영화 음악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청취자 이세영 씨의 일기장 속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먼저 음악 소개해 드릴게요. 이세영 씨의 첫 번째 영화 외계에서 온 우레메 중에서 김다혜가 부른 외계에서 온 우레메 그리고 죽은 시인의 사회 중에서 캐팅스 트라이엄프 모리스 자르가 영화 음악을 맡았었죠. 정연우 씨, 정은주 씨 이광열 씨, 박은지 씨, 허효진 씨가 신청하신 곡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avage Night, 그 영화 동아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라고 말했다가 비웃음을 산 영화라고 하셨죠. 스베콜라르 감독이 직접 부른 Someone 들었고요. 또 Last Mohican 중에서 Top of the World에 들었습니다. 트레버 존스의 영화 음악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빌리 엘리어트 중에서 T-Rex가 부른 Cosmic Dancer였어요. 저는 이세영 씨의 그 내기장 속의 영화 처음 시작할 때 할머니 세 분 이야기로 시작을 하길래 혹시 연배가 꽤 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세대를 보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할머니가 뭐 두 분이었다, 세 분이었다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세영 씨가 그렇게 연배가 높은 분은 아니에요. 벌써 두 딸아이의 아빠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영화 게릴라네요. 독립 영화 감독이시네요. 그렇죠? 이세영 씨. 그 군대에서 영화를 못 보는 그 가혹한 현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을 때요. 듣고 있던 임재윤 PD가 자신은 군대에 있던 시절에 가장 영화를 많이 봤대요. 세상에 어떤 군대가 그런 곳이 다 있나 했더니 가추사였대요. 안 돼요. 왜 이 말을 드러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봤던 영화 중에서 그 미군들과 함께 본 영화 중에서 인디펜던스 데이가 있었는데 영화 끝나니까 미군들이 모조리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한국인 카투사들은 모두 다 일어나서 등을 돌리고 나왔대요. 그런데 글쎄요, 군대 환경만은 부럽죠? 우리랑 참 달라요. 이세영 씨의 그 군대 시절에 정말 머리를 화장실 문에 박아가면서 영화에 대해서 목말라 하던 그 기억과 확실히 다르네요. 라스트 모이칸의 그 유명한 대사, 사람만 있어줘. 내가 널 찾을 거야. 거기서 그 이유를 영화로 바꾸셨네요. 영화에 대한 그 애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요. 특히 군대 이야기를 보니까요. 저는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이 내 인생, 내 일기장 속의 영화를 임재훈 프로듀서 음성으로 들려드리겠다고. 다음에, 정말 다음에는 남자 청취자분이 보내시면 꼭 그래야겠어요. 이세영 씨, 이세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주 뵙는 선생님이에요. 그 학생들한테요. 그 좋은 영화 많이 찍어서 보여주시고요. 정말 평생의 보물이 될 거예요. 선생님 같은 분을 학창시절에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두 딸에게는 좋은 아빠이시겠죠? 그래요. 아이들 앞에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소신을 포기해야 하는, 이상을 버려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 그런데 그런 심정을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않으시고 이세영 씨는 나름대로 꿈을 찾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요. 언젠가 혹시 기회가 닿으면 직접 찍은 영화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이세영 씨의 일기장 속으로 들어갔다 왔습니다. 산책 FM 영화음악. 네, FM 영화음악. 바로 지난주 이 시간에 내 일기장 속에 영화 보내주신 김희경 씨가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셨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금단이라는 저희 언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식모 언니. 저도 어머니가 일을 쭉 하셨기 때문에 돌봐주는 언니가 늘 필요했었는데 희경 씨도 문숙이 언니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7, 80년대 살기 어려운 시골에서 남자아이들은 어떻게든 키워야 되겠고 공부도 시켜야 되겠고 하지만 여자아이들은 감당을 하기 힘들어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서울 공장으로 가거나 혹은 기회가 좋으면 식모로 들어가곤 했었던 그런 우리 시대 언니들, 누이들의 모습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 언니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해진다고 하셨는데 이 사연의 제목이 세상에 32 소녀, 36 소녀를 만나다예요. 희경 씨가 32이고 어떻게 제 나이를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시나요? 아, 제목이 마음에 드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내가 지나온 나이들은 그 해가 지난다고 해서 그 나이가 그 시절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희 시어머니와 살던 시절에 느꼈던 거거든요. 70이 다 된 분이 그 안에 소녀가 있고 처녀가 있고 그리고 막 애 하나 둘을 낳은 젊은 아내의 모습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은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로만 대접을 하면 안 되겠다. 할아버지를 보고 혹은 아버지를 보고 아저씨들을 보고 그냥 그 나이에 걸맞는 그 대접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사람은 그냥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닐게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안에 지금 저는 36이지만 15살짜리의 정은님도 들어가 있고요. 20살짜리 정은님도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나이가 휘발돼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다가 순간순간 튀어나오더라고요. 아, 앞에 나이는 그래서요. 좀 빼고 소녀 소녀를 만나다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내 일기장 속의 영화 그런데 이렇게 30대 소년 소녀만 적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냐면요 그 어느 나이나 내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영화들 그리고 책들은 다 있잖아요. 다만 저기 10대 소년 소녀들 20대 소년 소녀들 여러분 너무 짧게 적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할 분량만큼 한번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소년 소녀로 돌아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충북 청주의 경민정 씨 위해서 들려드릴게요. 힘들어도 늘 열심히 사시는 모습 좋습니다. 노란 편지지가 아주 기분 좋네요. 테리 길리엄 감독의 영화죠. 브라질. 우리나라에서는 여인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브라질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